세월호 대참사를 빚어낸 살인악마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남조선 인권대책협회의 대변인 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계기로 대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광범한 각계층 인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하루도 걸리지 않아 인양할 수 있는 것을 박근혜 정부가 왜 3년 동안이나 방치해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온갖 거짓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우고 입을 막아도 진실은 드러난다고 규탄하면서 사망자 수습과 침몰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을 요구해 나서고 있다. 특히 4.16 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비롯한 투쟁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대참사, 박근혜 정부가 감행한 5.18 학살, 구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조하지 않은 것이라고 격분을 터뜨리면서 역적 폐당을 반대하는 각종 시위와 집회를 벌리고 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반인민적 악정으로 세계적 대참사를 빚어내고도 그에 대해 아직까지 사죄도 반성도 하지 않고 후안무치하게 놀아대는 박근혜 년과 보수 폐당에 대한 남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저주와 분노의 폭발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우발적인 사고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철두철미 박근혜 욕도와 보수 패당에 의해 산생된 고의적인 인재이며 특대형 참극이다. 다른 나라에서 파철이나 다름없는 중고 선박을 들여와 여객선으로 운영하게 허용해준 것도, 그리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고물 선박을 뜯어고치고 승객과 화물을 초과하여 많이 싣게 한 것도 괴뢰 패당이며, 사고 당일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수많은 승객들을 내팽개친 채 달아뺀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짐승 같은 자들에게 배를 운용하도록 허가해준 것도 다름 아닌 박근혜 역적 폐당이다. 더욱이 수백 명의 나흘인 학생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배 안에 갇혀 수장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팔짱을 끼고 아무 대책도 취하지 않은 박근혜 년과 보수 폐당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오늘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현지에 출동한 해양경찰에게 즉시적인 구조활동을 벌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 침몰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부터 올려보내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내린 것이 바로 박근혜 역적년이다. 사고 현장에 먼저 나타난 괴뢰 해양경찰은 구조활동을 벌릴 대신 침몰하는 세월호를 코앞에서 뻔히 보면서 그것을 촬영하는 데만 급급했으며, 어린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이동하지 말라고 지시하고는 도적고양이처럼 몰래 배에서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들만 처싣고 달아났다. 구조에 동원된 괴뢰 군부놈들 역시 물속이 어둡고 물살이 빠르다느니 뭐니 하면서 고의적으로 구조를 태공하였다. 특히 박근혜는 수백 명의 생명들이 손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들이 부러지도록 선실벽을 긁고 두드리며 애타게 구원을 호소할 때 텔레비전으로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도 무려 7시간 동안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박혀 마귀 같은 상통에 주름살을 펴고 까마귀 둥지 같은 머리를 틀어올리는 등 더러운 몸뚱아리를 지닥질하며 재볼장만 보았다. 침몰하는 배 안에 갇혀있던 생존자들이 물이 죽음을 당한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패당이 빚어낸 살인참극이다. 그 후에도 박근혜 년과 보수 패당은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사코 방해하며 죄악을 더 쌓았다. 역적 폐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해명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시신을 인양하면 정부 책임론이 커진다고 떠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세월호 인양을 각방으로 지연시켰다. 심지어 생떼 같은 혈육들을 잃고 몸부림치며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범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가족들을 시체의 장사꾼, 부계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로 모독하다 못해 진상규명을 위해 일떠선 각계층의 투쟁을 제2의 광주폭동으로 매도하며 경찰 깡패들을 내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년과 보수패당은 저들의 만고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심판대에 나설 대신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해소되길 바란다느니, 세월호 인양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범죄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각계층의 투쟁 기운을 눅자쳐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박근혜와 보수패당이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짐승보다 못한 희생의 악한들이며 전무후무한 인간백정의 무리들이다. 인간의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이런 자들이 인권에 대해 운운하고 북인권 문제니 뭐니 하며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사회인 우리 공화국을 중상모독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소롭고 역겨운 추태인가. 세월호 참사를 빚어내고 온 남조선 땅을 침몰하는 세월호처럼 만든 극악무도한 맹렬한인 박근혜와 보수패당의 추악한 보험죄는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지금 박근혜녀는 역사와 인민의 심판을 받고 청와대에서 쫓겨나 감옥에 처박혔지만 아직도 추악한 잔명을 부지하면서 피해 복수를 하겠다고 이빨을 갈고 있고 역도련의 공범자들인 보수패당 역시 온갖 권모술수와 파렴치로 민심과 여론을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제2의 박근혜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이러한 반인륜 패당 살인마들의 발악적 책동을 수수방관한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계속 빚어지고 남조선이 전대미문의 생지옥으로 더욱 철저히 전락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박근혜년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리고 감옥에 쳐넣은 것은 새로운 삶, 새 사회 애로의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 각계층은 참다운 삶과 존엄을 위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차디찬 바닷물 속에 산채로 수장된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하며 살인만물인 역적 패당을 박근혜년과 함께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4월 7일 평양.